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용도의 첫자국을 새기신 56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연방 따따르스탄 공화국 알메찌 옙스크시에 있는 미술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도서사진 및 수공예품 졸람회 개막식이 8월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졸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 혁명 용도의 첫작을 사기신 56돌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잠파라주 바쿠라 농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서존시회가 앙골라 로비뚜항 회사 제인민과의 진손 및 연대성 앙골라 비원회에서는 독보유와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